수 없었지. 그런 게 아닌데 웬일로 말은 못했지. 두 눈에 맺혀진 눈물도 보았지. 돌아서 갈 때도 그 말은 참아 못했지. 어떻게 한번 생각해도 마음뿐이지. 바보처럼 돌아서서 혼자서 울었지. 한번 생각해도 마음뿐이지. 바보처럼 돌아서서 혼자서 울었지. 생각해도 마음뿐이지.